주조 인디아공화국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국제여가의 날에 주만 설명회가 28일 평양의 대동강 외교단 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. 설명회에는 관계부문 일꾼들과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이 초대됐습니다. 자스민다르 카스트리아 인디아공화국 특명전권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 설명회에서는 인디아와 여러 나라에서 건강운동으로 널리 보급되고 있는 요가에 대한 해설이 있었습니다. 이어 참가자들은 요가 시범 동작을 보았습니다.